김일성 주석 회고 비닌 전국위원회 결성식이 최근 꽃도노에서 진행됐습니다. 비닌 김정일 장군 만세 친목회 주체사상연구 비닌 전국위원회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소조 꽃도노 기자대학의 인사들과 군중이 결성식에 참가했습니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23돌세 점하여 그이의 혁명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널리 서게 선전하며 회고 모임, 영화 감상회 등 정치문화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김일성 주석학합 회고 타이위원회가 최근에 결성됐습니다.